Cops News. (2006년) 창간한 대한문화 매거진 캠퍼스 플러스에서 31기 인턴 기자를 모집합니다. 취업과 트렌드에 관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오프라인 기획회의 참석이 가능해야 하며 지원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 플러스로 문의 바랍니다.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공모 관련 안내입니다. 동물복지와 동물권 향상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공모기한은 11월 3일까지입니다. 동물복지의 진정성, 전문성, 사회적 가치 3대 분야에 7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복지 국회 포럼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주최하는 한 달 만에 마스터하는 노코드, 로우코드 특강 프로그램 관련 안내입니다. 프로그램은 11월 8일부터 12월 2일까지 4주간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 마감은 11월 2일까지입니다. 한양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면 수업 및 개별 코칭은 HIT B224호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수영선수 박태환이 2년 전 골프 경기 중 옆으로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1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2021년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옆으로 있던 A 씨를 골프공으로 맞춰 눈과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기 검찰은 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인터넷에 유대인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코넬대 3학년 학생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토론 사이트에 유대인의 죽음을 주장하며 캠퍼스 내 코셔 식당에 총을 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 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A 씨는 1일 뉴욕주 시라큐스 연방법원에 출석해 신문을 받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반유대주의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넘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년 시즌부터 프로야구 KBO 리그에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선수를 재활 선수로 등재하고 이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 외국인 선수가 출장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는 교체 횟수에 들어가지 않고 부상을 당한 선수는 최소 6주 뒤 리그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 고용 비용은 기존 선수와 동일하게 1개월당 최대 10만 달러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ubs News 11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윤미경,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